백두산 전출 위인들께 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 축전회 줌에서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 대회 국제 및 지역 준비 위원회들, 국제 민주 단체들,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 기관들과 각계 인사들이 축기, 메달, 명예 칭호, 상, 상장, 선물들을 드렸습니다. 경야는 최거리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 대회 국제 준비 위원회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랍 지역, 아메리카 지역, 유럽 지역, 오세안 지역 준비위원회들에서는 축기들을 올렸습니다.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항일의 요성 영웅 김종숙 동지,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오스트랄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진선문화협회에서 명예 메달들을, 에콰도르 볼리바르주 산 미겔시 정부에서 명예 시민 증서들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베루 마누엘 스코르사 문화협회, 방글라데슈 조선진선 및 연대성위원회에서 상장들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와 위대한 장군님께 러시아 국제평화기금 연맹에서 상장들을, 위대한 장군님께와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스리랑카 인민조선진선협회에서 세기의 위인 상장들을 드렸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에서 창립 쉰돌 기념 메달을,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교육재단에서 명예 지도자 증서를 드렸습니다. 또한 몽골 험유한 책임회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영웅 김종숙 상을, 네팔 기자협회에서 세기의 위대한 영웅 상장을, 메이코 인민사회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진선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바 쿠웨이트 아시아 기자협회에서 상장들을 드렸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몽골 준비위원회,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기프로스 준비위원회와 기프로스 조선문화진선협회, 아시아 아프리카 인민단결기구 조선과의 진선협회, 라오스 조선진선협회, 백두산 체스코 조선진선협회, 핀란드 조선협회,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지지 에콰도르 위원회, 조선인민과의 진선문화연대성 에콰도르 과란다협회와 메이코 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공산당 막술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라질 자유조국당 위원장, 베루 노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총서기, 슬로벤스코 조선진선협회 위원장, 중국 베이징 길성창 문화유한공사 리사장, 도이칠란드 아시아 월드네트워크 회사 사장이 선물들을 드렸습니다.